서로 웃게 우네요. 자기 짝을 어디 두고 저리 슬피 울까요. 구름 가고 달이 가고 솟을 바람 부른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은 비둘기를 갈까. 비에 젖은 내 마음을